멸치 볶음에 멸치 대가리, 나물 무침 속에 파, 총각무에 무 줄기. 식사가 다 끝난 후에도 으레 그릇 속에 남아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아까워서 그 남은 음식들까지 다 잡수셨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더 넉넉하고 푸근하셨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은 이런 넉넉한 몸집의 어머니들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미시족이다, X세대다 해서 젊은 엄마들이 날씬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요. 새해부터는 조금은 새로운 요인이 우리 어머니들을 다시 넉넉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 종량제인데요.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하는 이 제도 때문인지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아주 애를 쓸 것 같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알맞은 양을 만들려고 했지만 어차피 남는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깨끗이 먹어서 없애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처럼 아까워서가 아니라 쓰레기 줄이려고 남은 음식 전부 드시겠죠? 이래저래 돼지 해인 새해는 배부른 한 해가 되겠습니다. How can I keep on smiling at their disguise when I know nothing good ever comes from life. My heart is no beginner, but still I can lose my temper. Yeah. How can we keep on watching that fucking TV? We're so bored, we don't even care what we see. Takes our strength away and never shows us the way. No. But I think I know the answ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How can the banks of a river meet? Sitting on her bed, staring at her feet. She thinks life is water, and love is a riv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e could dream of a grand evolution.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신병교육대 1중대 2소대의 57번 훈련병이신 이재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쯤이면 퇴소해서 침대 속에서 이 곡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It's Only Mystery, 영화 서브웨이의 주제곡처럼 쓰였죠? 띄워드렸습니다. 이 두 장에 걸친 장문의 편지 끝에 간식으로 넣은 컵라면 먹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만 줄일게요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서요.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진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사탕 두 알이 있는데 그 두 알을 자신한테 안 주고 두 알 몽땅 옆에서 한 다 먹고 있는 그 같은 내무반원이라고 하나요? 보면 그렇게 밉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렇다면서요. 자, 그러니 이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서초구 반포 이동의 김보현 학생 친구 민정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곡을 적어주시고 민정이에 대한 얘기 많이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서울 구로구 개봉 3동에서 박은진 양도 제가 저번에 그 친구 제희에 대한 사연을 그냥 지나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의 반 또다시 애원 반 이렇게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카드로 보내주셨네요. 친구 제희씨와 함께 들어주세요. 하이텔렛 조영준 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아주 아주 예쁘고 기분 좋은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서초구 반포분동에서 김지희 양이 신청해 주신 뮤지컬이죠. 남태평양 중에서 해피 토크인데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네요. 남태평양의 농장주로 나왔던 그 에밀 역의 로사노 브라츠가 세상을 떠났죠. 자, 하지만 노래는 아주 즐겁습니다. 끌어댔는 롱제가 부른 Happy Talk 띄워드립니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곡도 참 다르게 들리죠. 그룹 카우보이 정키스가 불러서 그런지 이 노래가 마치 컨트리송 비슷하게 들리네요. The Water is Wide. 오늘 들려드린 이 곡은 새 영화 The River Wild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곡인데요. 오늘은 94년의 마지막 새 영화 시간입니다. 하이틀의 세라 씨 지금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새 영화 소식 좀 많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보니까요. 그동안 국내에 수입됐다는 소식만 전해져 오던 영화 한 편이 개봉되는데요. 94년이 끝나는 날에 개봉되는 이 영화는 빔 벤더스 감독의 91년도 작품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 하면은 소위 로드무비의 대가라고 하죠. 그의 영화들을 보면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번 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로드무비의 결정판이라고나 할까요? 제목에 걸맞게 5대항 6대주를 모조리 횡단합니다. 때는 1999년의 미래사회. 고장난 인도의 핵인공위성이 지상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뉴스에 온 세계가 공포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라는 여인이 은행 강도들의 돈을 우연히 파리까지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 트레버를 만나죠. 뭔지 비밀스러움이 가득한 남자 트레버. 클레어는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는 매번 그녀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클레어는 사리탐정까지 고용해서 트레버를 추적합니다. 모스크바, 리스본, 북경, 동경, LA. 자, 이렇게 이 세상 끝까지 추적한 끝에 드디어 호주의 원주민 마을에서 그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트레버의 실제 이름이 샘 파버라는 것과 함께 그의 정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호주에 숨어 살면서 특수 카메라 발명을 연구하고 있던 헨리 파버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서 영화는 모든 의문의 베일을 서서히 벗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저희가 언젠가 이 시네마 천국 시간을 보내드렸었죠. 여기에는 베테랑급 배우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빔 벤더스 영화의 단골로 출연하는 벤더스의 연인인 솔베이그 도마탱이 클레어 역을 맡았고요. 트레버 역은 윌리엄 허트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에는 막스 본 시도우가 출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샘 닐과 잔느 모로 등이 등장해서 이 포스트 모던하기 그지없는 이 이야기를 잘 멋지게 이끌어가고 있죠. 자, 이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아주 인상 깊게 쓰이고 있는 곡이 있죠. 줄리 크루스가 부르는 노래 Summer Kisses, Winter Tears입니다. 부산 진구 부항 이동의 강윤정 씨, 이 곡은 어떠셨어요? 줄리 크루즈의 음성이 아주 묘한 느낌을 전해줬죠. Summer Kisses, Winter Tears,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요, 이 세상 끝까지, 참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작 과정이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우선 이 영화는 70mm 필름으로 제작되었고요. 또 SF 로드무비라는 형식에 맞게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각종 소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파버가 연구하고 있는 특수 카메라. 이 카메라는 평소에 꿈꿔오던 희망을 잠시나마 실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이상한 카메라입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만 그렇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특수 카메라가 보는 사물은 HDTV 화면으로 처리되었죠. 그리고 또 화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6트랙의 스테레오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6트랙이라 한다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빔 벤더스는 이렇게 빛과 풍경으로 도시와 자연, 가정과 뿌리 없는 자유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 사랑으로 사회 속의 거대한 공허감을 극복하자는 얘기예요. 사실 예전에 그의 영화들은 좀 바삭바삭거렸어요. 그러니까 좀 건조했었는데 베를린 천사의 시 이후에 미국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고향 독일로 돌아오더니 영화관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랑만이 인간의 불치병인 공허감을 씻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는 한마디로 이 세상 끝까지 우리 인간들 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일본에서 제작비를 다 전액 지원한 작품인데요. 영화가 완성된 뒤에 전 세계에 하이비전으로 방영돼서 또 화제가 됐었죠. 자, 이 세상 끝까지에 삽입된 곡 한 곡 더 들어보죠. 바로 어제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린 그 크로우 중에서 그 곡을 부른 어제 마지막 곡은 뭐였죠? It can rain all the time이었죠. 맞아요. 그 곡을 제인 시베리가 아주 서정적으로 불러줬는데요. 이 제인 시베리가 케이디 링과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자, 이 곡 듣고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모두 내려오면 어떡하죠? Calling all angels. Santa Maria, Santa Teresa, Santa Anna, Santa Susanna, Santa Cecilia, Santa Coppola, Santa Domenica, Mary Angelica. Calling all angels.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까? 인천 남구 용현 일동의 구영순 씨, 대전 동구 삼성 일동의 김주환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인 시베리아, 케이디 랭이 함께 부른 Calling All Angels, 영화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두 곡을 들어봤는데요. 이 두 곡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적어도 이 영화는 다른 것은 전부 다 제외 접어두고서라도 음악만은 참 괜찮은 영화 같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94년의 마지막 날에 개봉되는 영화 중에 또 색다른 소재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오예리양 귀, 지금 스피커에 잔뜩 갖다 대십시오. 궁금하신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바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리틀 부다인데요. 제목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이 영화는 티벳 라마교의 스승인 달라이라마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승들이 환생한 달라이라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세 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8살 된 금발머리 소년, 또 인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소년, 그리고 상류계층의 소녀, 이렇게 세 명이었죠. 수도승들은 그들 가운데 진짜 달라이라마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습니다. 그 세 명의 어린 소년 소녀들은 달라이 라마의 감성, 지성, 이성이 따로 떨어져서 환생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 이 영화는요, 전체적으로 뭐 클라이막스나 파국 같은 뭐 자극적인 이야기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스럽기는 하지만 좀 지루하죠. 베르토르치 감독은 시각적인 효과로 그 지루함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개막 작품으로 상영되기도 한 작품이죠. 자, 이 베르나르도 베르토르치 감독. 예전에는 극단적일 정도로 좌익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강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인 영화 평론가들이나 영화광들에게 언제나 작가로 손꼽혀 왔었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성향이 싹 바뀌어서 참 많은 이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어요. 예, 아무튼 이 리틀 부다를 보고 있으면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가 이제는 종교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라마교 입문자를 위한 교육용 영화 같기도 하고요. 아, 이 리틀 부다에서 환생하기 전에 달라이 라마는 키아누 리브스가 맡았습니다. 이 키아누 리브스는 영국식 억양이 억세서 평론가들로부터 그 점을 자주 지적받아 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는 대사가 그리 많이 필요치 않은 영화입니다. 그 대신에 하와이안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그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동양적 이미지가 이 영화에서 참 잘 어울리고 있어요. 베르나르도 베르토르치 감독 말에 의하면 아이다호에서 본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에서 시달타의 미와 순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영화에서 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환생한 금발 소년의 아버지 역으로 가수 크리스 아이작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리틀 부다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시죠.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입니다. 리틀 부다의 메인 타이틀, 로이츠 사카모토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 리틀 부다는 특히 영상미가 뛰었는데요. 바로 비토리오 스트라로의 솜씨입니다. 그는 베르나르도 바르톨로치와 콤비로 일하는 촬영감독이죠. 1900년, 쉘터링 스카이, 마지막 황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런 영화들이 모두 이 비토리오 스트라로의 작품이죠. 그는 이 영화에서 색깔 필터를 많이 사용해서 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애틀에 비출 때는 파란색 필터를 사용해서 차갑게 표현했고요. 아시아권에서 촬영할 때는 붉은색 필터로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는 현대와 과거 사회의 그러니까 이 두 세계의 충돌을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상징화시키고 싶었다고 하네요. 자, 이 영상이 뛰어난 이 리틀 부다 중에서도 특히 압권인 장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호수에서부터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가식 다리 이렇게 쫙 다리 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다리로 선을 닫고 있던 리브스가 마귀로부터 참선을 방해당합니다. 키아누가 앞에 있는 물웅덩이에 손을 넣는 순간 또 하나의 키아누가 그의 팔을 잡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물론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장면인데요. 베르톨로치 감독은 이런 특수한 장면들을 영화 중간중간에 조금씩 배치시켜서 종교 영화가 지닌 지루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베르나르도 베르톨로치의 영화적인 특징은 주로 사람들의 충돌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리틀 부다의 와자는 그런 특징이 보이질 않습니다. 글쎄, 역시 베르톨로치가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을 깨달은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베르톨로치 감독은 83년에 이탈리아를 떠나서요. 줄곧 외국에서 작업을 해왔어요. 중국, 뭐 아프리카, 네팔, 부탄. 자, 그 이유는 이탈리아가 너무 부패해서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베르톨로치가 아프리카에서 촬영한 영화 한 편도 참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래전에 수입이 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개봉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곧 개봉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바로 존 말코비츠와 데브라 윙어가 주연한 Sheltering Sk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뭐 하늘의 안식처쯤 되겠죠. 이 영화는 사이가 극도로 나쁜 부부 데브라 윙어와 존 말코비츠가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 아프리카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가를 깨닫는 좀 철학적인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평론가들의 평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아주 혹평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는데요. 그 토토의 천국에서 여러분 부음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즐거운 노래. 그 노래를 불렀던 샤를르 트레네가 부르는 곡입니다. Je chante, 나는 노래한다. Je tombe soudain au creux d'un sentier, je défaille en tombant et je meurs à moitié. Et gendarme qui passer sur le chemin. Gendarme, je tends les mains. Pitié, j'ai faim, je voudrais manger. Je suis tout léger, léger. Au poste, d'autres moustaches m'ont dit au poste. Ah, mon ami, oui, oui, oui, oui. C'est vous le chanteur, le vagabond. On va vous enfermer. Oui, votre compte est bon. Non, ficelle, tu m'as sauvé de la vie. Ficelle, sois donc béni. Car grâce à toi, j'ai rendu l'esprit. Je me suis pendu cette nuit. Et depuis, je chante. Je chante soir et matin. Je chante sur les chemins. Je rentre les fermes et les châteaux, un fantôme qui chante, on trouve ça rigolo. Et je couche la nuit sur l'herbe des bois, les mouches ne me piquent pas. Je suis heureux, ça va de plus fin, et je chante sur mon chemin. 94년 마지막으로 착한 일 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대구동구 신암이동의 김성진 씨. 자, 좀 신이 나셨어요? 신나는 곡 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샤를롯 드레네가 부른 주샹트. 영화 쉘터링 스카이, 베르톨리치 감독의 쉘터링 스카이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94년의 마지막 날에 개봉되는 영화들은요, 대부분 거장들의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거장인 닐 조던 감독의 영화도 들어있습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저희 시간에서 요즘 자주 소개해드린 영화죠. 우선 출연진들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탐 크루즈, 브래드 피트, 크리스찬 슬레이터,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리고 크라잉 게임의 스티븐 리.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영화계에서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존재, 참 묘합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로부터 고전 공포극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악한 힘, 불멸성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앤 라이스가 1976년에 출판한 뱀파이어 연대기 중에서 첫 작품, 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고전 컬트로 인정받아오고 있는 소설이죠. 자, 뱀파이어, 탐 크루즈에게 굴복당한 한 인간, 브래드 피트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꼽혀왔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최근에 이르러서야 닐 조단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닐 조단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청렬, 특히 감정의 폭력을 내 영화 속에 묘사해왔다. 이번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바로 그런 점에서 닐 조던에게 참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곧 답답한 느낌을 받는데요. 소품과 세트들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지만 오히려 그런 장치들이 가슴을 짓눌러 오고 있어요. 아마도 닐 조던의 그 특기, 감정의 폭력 연출이 잘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가끔씩은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눈을 바로 뜰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뱀파이어와 인터뷰는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괴기 영화만은 아닙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억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도 격렬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일종의 격정의 멜로드라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외에도 또 이것과는 좀 정반대의 아주 경쾌하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도 개봉하고 있죠. 아놀드 슈왈제너가 주연한 주니어, 그 주제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 3동의 이선문 양, 친구 혜림이, 혜영이, 현진이와 함께 들어주세요. 패티 스마일스가 부릅니다. Look what love has done. Thank you. woke up this morning feeling lonely. There's so much my heart just does not understand. There were times nothing really mattered. Now I find I care too much. There's life in everything I touch. Look what love has done to me. I am not who I used to be. Everything is changing. That will never be the same. Look at what love has done to us. Will we ever learn to trust? We're running out of time. So little time. Baby, look what love has done to me. Oh, yeah. Now it's late at night, I'm here without you. I'm trying to make my way to where you are. 가끔씩은 현실을 잊고 아름다운 소설 속에 빠지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바로 그랬습니다. 경남 김해 대동면의 이미금 씨. 마크 노플러의 음악은 왠지 서정적이고 편안하다고요. 정말 그렇죠? 프린세스 브라이드 중에서 The Friends Song이었습니다. 부산 동래구 명린동의 김은미 씨, 서울 강남구 개포 사동의 이진희 양도 신청하신 곡이었죠.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목포 산정 1동의 임일수 씨께 띄워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인천 직결시 북구 청천동의 손지선 씨, 서울 송파구 가라기동의 신일 씨군, 아주 재치 넘치는 분이세요. 그리고 충남 천안군의 공병숙 씨, 제가 얼마 전에 성함을 잘못 불러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도 올해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거 되는 거죠? 자, 올해는 여기서 접고요. 새해는요, 이런 감탄사가 마구마구 입에서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라고요. 성산동의 이성은 씨 듣고 계시지요? Good morning Vietnam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What a wonderful world.